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45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오탄조비 오메데토, 생일 축하해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안나의 생일입니다. 사쿠라의 사촌인 켄타도 시즈오카에서 와서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45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오탄조비 오메데토,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안나, 오탄조비 오메데토! これ、ほんの気持ちです。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何をもらったの? 開けてもいいですか?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Happy birthday to you. 안나, 오탄조비 오메데토! これ、ほんの気持ち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をもらったの?開けてもいいですか?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안나, 오탄조비 오메데토. 안나, 생일 축하해 라고 말했는데요. 안나는 안나를 부르는 말이죠. 오탄조비는 단조비, 생일에 오 가 붙어서 경어가 된 겁니다. 오메데토는 축하해란 뜻이죠. 오탄조비 오메데토는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탄조비 오메데토. 좀 더 정중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오메데토에 고자이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탄조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를 사용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합격은 고가크입니다. 그럼 고가크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되나요? 네, 정답입니다. 그러자 켄타가 안나에게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これ 혼노 기모치です. 이거 작은 마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これ 는 이거란 뜻이고요. 혼노는 작은, 불과란 뜻입니다. 기모치는 마음이란 뜻인데요. 혼노 기모치라고 하면 선물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일본에서는 선물을 줄 때도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는군요. 네, 대단한 물건은 아니지만 괜찮으시다면 받아주세요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혼노 기모치데스. 켄타에게 선물을 받은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는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를 더 정중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러자 사쿠라가 물었습니다. 나니오 모랐다노? 무엇을 받았어? 라고 물었는데요. 나니는 무엇이란 뜻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모랐다는 모라이마스, 받습니다의 타형, 그러니까 과거나 완료를 나타냅니다. 문장 끝에 붙은 노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표현인 노 데스카? 를 생략한 형태죠. 그래서 나니오 모랐다노가 된 거군요. 사쿠라의 질문에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케테모 이이데스카? 열어도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아케테는 아케마스, 엽니다의 태형인데 동사의 태형에 모 이이데스카? 를 붙이면 상대방에게 허가를 받는 표현이 됩니다. 14과에서 배운 적이 있죠? 선물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제45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오탄조비 오메데토, 생일 축하해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アンナ、お誕生日おめでとう。 これ、ほんの気持ちです。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をもらったの？開けてもいいですか？ 다시한번들어보시죠. Happy birthday to you. アンナ、お誕生日おめでとう。 これ、ほんの気持ちです。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をもらったの？開けてもいいですか？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카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설명해주십니다오늘은동사인모라이마스받습니다를배웠는데요33과에서아게마스줍니다와그레마스줍니다라는동사도배웠습니다차이를가르쳐주세요 네선생님이이렇게설명하시네요 あげます 와 くれます 는준다는의미이고 もらいます 는받는다는의미입니다일본어에서는주는사람과받는사람가운데어느쪽을주어로할지그리고받는사람이누구인지에따라서사용하는표현이달라집니다먼저주는사람이주어일경우에는あげます나くれます를사용합니다말하는사람자신이나말하는사람의가까운사람에게무언가를줄경우에는 그래마스 를사용합니다그럼겐따가나에게사진을줄경우에는뭐라고하면될까요사진은 샤신 이라고하고요나는 와타시 입니다그리고누구에게줄지는조사인 니 로나타냅니다그러니까겐따는나에게사진을줍니다는 겐따와와타시니샤신을그래마스 라고하면됩니다그리고그외의사람에게뭔가를줄경우에는 あげます 를사용합니다겐따가안나에게사진을줄경우에는 겐따와안나니사진을あげます 겐따는안나에게사진을줍니다라고합니다받는사람을주어로할경우에는 もらいます 받습니다를사용하고주는사람은조사 니 로표시합니다안나가겐따에게사진을받을경우에는 안나와겐따니사진을もらいます 라고하면됩니다여러분이윗사람에게서뭔가를받을때는모라이마스보다더정중한표현인 이타다키마스 를사용합니다이타다키마스를잘사용하면여러분의일본어실력이훨씬향상됩니다 여기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오늘은감동을나타내는표현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징징 은눈물이날정도로마음속깊이감동한모습입니다 왠지감정이몸전체에울려퍼지는느낌이네요 호로리호로리 은자기도모르게눈물이흐를정도로깊이감동하거나또동정하는모습입니다 의성어의태어오늘은 징 과 호로리 를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요와 켄타씨에게서후지산모양의목걸이를받았어감격해서마음이징했어 네제45과공부어떠셨는지요오늘의중요표현은 오탄조비오메데토 생일축하해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생일파티후에안나와켄타의모습을보내드립니다많이기대해주세요